자동인 거예요? 아 이게 마이크 이게 원래 마우스 이 기능 안 써봤어? 자동 스크롤 기능인데 근데 약간 이게 위험한 게 마우스를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되거든. 그래서 그냥 막 대본은 사실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날의 뭐 컨셉이나 뭐 대강의 그냥 큐카드 대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쓰기 나름인 것 같아. 근데 방송을 막 너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PD가 부스 안 마이크로 개입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야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하다가 이렇게 어색하니까 대처를 잘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?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웬만하면 마이크로 방송 중에 지시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글씨로 이렇게 아 바로 추가가 되는구나. 조금 무슨 말인지 진행한 사람들끼리 그냥 눈치껏 보고 아니 좀 대화 넘기라고 그냥 다음 주제 넘어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텍스트로 딱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컴퓨터에 담당한 엔지니어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마이크 여기 있는 마이크랑 이 PC 음악이랑 옥스4로 녹음기로 들어가는데 실제 방송할 때는 옥스4에는 얘를 제외할 거거든. 그러면은 방송 얘가 말하는 거는 넌 들리지만 녹음기는 안 들어가겠지? 네. 네, 들려요. 헤드폰도 옥스에 있는 아, 지금 이 헤드폰을 네, 여러 군데 연결해 봤는데 PD는 녹음기에 헤드폰을 끼는 게 좋은 것 같아. 왜냐하면 이 녹음기에 들어가는 게 최종 팟캐스트 파일인데 걔가 지금 예쁘게 음량이 서로 조화가 되는지 배경음악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PD가 그걸 보면서 여기는 믹서 엔지니어가 있을 거 아니야. 네. 재현이 같은 애가 있으면 음악 좀 낮추라고 음악 페이드인 올라가라고 PC 그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지휘하면서 음악 살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진행자 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PD가 여기서 최종 음악 파일을 보면서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믹서는 우리가 마이크가 다 좀 음량이 딸려가지고 지금 믹서를 많이 올렸어. 배경